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홍콩대공보와 봉황위성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투데이, 세네갈 신문 러버블레르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도서고 있는 룡악산 비누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사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 일도서고 있는 류경 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과 귀성제염사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 실태를 이야기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네팔, 이란, 체스코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셔왔습니다.